예, 우리 지난주 말씀에 다윗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일라라는 성에 갇혔으면 그 성에서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일라 성에 갇힌 채로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포위당했다면 아마 다윗은 그날 잡혀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다행히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두 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분명히 공격해 올 것이다. 그일라로 다윗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한 가지. 그 그일라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두 가지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만약에 내부적으로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해서 다윗을 넘겨주고, 밖에는 사울의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고, 이러면 꼼짝없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주 큰일 날 위기가 있었지만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가 알게 되어졌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한다고 했었으니까 아마 크게 마음에 낙심하고 분노하고 분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신없는데 어디로 나갔느냐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14절에 어디로 갔는가가 기록됩니다. 23장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요 구절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자, 어디로 갔는가?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에도 산골에도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어디로 갔는가를 분명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그 뉘앙스를 보면 사실 갈 데가 없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죠? 다윗이 지금 나가긴 나갔는데 원래 나갈 때부터 목적지가 광야의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나갈 때 목적지가 이 십광야로 가야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돌아다니는 광야를 떠도는 그런 앞길을 향해서 다윗이 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에 보시면 가운데 이 사해 바다가 있죠. 염해가 있죠. 염해, 그죠? 이렇게 막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 보면 거기 사막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유다 사막입니다. 유다 광야입니다. 사막이라 그래서 모래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보신 그림처럼 이렇게 풀이 별로 없는 그런 돌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석회암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굴이 많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도망가서 숨기에는 좋은 지역일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웬만큼 먹을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래서 광야라고 성경이 부르는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14절에서 설명할 때도 한 군데 간 곳으로 안 하고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산골에도 머물렀고 여기저기 다녔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한 곳에 머물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딱히 갈 만한 곳이 정확하지 않은데 갈 곳이 정확하지 않은데도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 나눈 대로요. 아직 뭐 확실한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죠? 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쭉 설명하다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누구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맨 처음에 설명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8절인데요.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죠?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다 알고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갈 곳이 정확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무작정 나가는 것을 다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화난다고 무조건 집을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말해요. 방황. 그렇죠? 바닷가 가면 늘 방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청소년들도 저 무작정 집을 나가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가출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은 그럼 뭐가 다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세부하게 너 다음 날에는 무슨 일이 있고 그 다음 날에는 뭐가 있고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이 말씀 듣고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서 갔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살 곳을 찾아서 이것저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기도했고요. 이제 그일라에서 머물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도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YWAM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이 쓴 책 가운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 벼랑 끝에 가서 쓰는 용기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렌 커닝햄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싶다면 벼랑 끝에 가서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환경으로는 더 이상 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우리의 능력 밖의 상황 마지막 단계까지 쓰면 그 다음부터 누가 일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실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윗은 그렇게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돌아다닙니다. 이 첫 번째 간 곳이 아까 나왔던 이 십광야인데요. 이 열광야라는 뜻이 아니라 이 히브리 말로 이 우리나라 발음 별로 안 좋은데요. 원래 히브리 말을 영어로 바꾼 거 보면 ZIPH입니다. 지프 광야입니다. 그렇죠? 십광야 하니까 조금 이렇게 어감이 별로 안 좋은. 그래서 저도 지프로 자꾸 쓰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조금 안 좋아도 우리 1세대들이 제일 못하는 발음 Z 발음. 그렇죠? 지프 맞나요? 지프. 예. 예. 예, 이 집 광야로 간 겁니다. 그죠? 이 집 광야로 가서 그, 광야의 한 수풀에 숨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집 쪽에는 그 성읍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읍에 살던 백성들이 다윗이 자기네 동네에서 얼쩡거리며 수풀에 숨은 것을 보고 이것을 사울에게 가서 이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9절인데요. 23장 19절에 보시면, 그때에 집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지금 이 지프라는 곳에서 기브아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까지 가서 자기네 동네 다윗이 왔다고 지금 고자질하고 있는 신고정신이 투철한 동네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20절에 자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와서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그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집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애국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왕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일러 바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애국심이었을까요? 정말 이 집사람들이 애국심만 가지고 지금 이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저희 어렸을 때 이 간첩 신고를 하면 저도 이 초등학교를 못 나오고 국민학교 출신인데 국민학교 때 간첩 신고하면 그때 한 명 신고하면 500만 원이 포상금이었습니다. 대단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간첩선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간첩 신고하면 포상금이 5억입니다. 5억. 5억. 간첩선 배 하나 잘 신고하시면 7억 5천입니다. 발자국 치는 겁니다. 그죠? 저 어렸을 때도 이 간첩 신고를 하면 꽤 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간첩을 신고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 간첩 분별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그죠? 새벽에 산에서 누가 내려오는데 등산화를 신지 않고 구두에 진흙이 묻어서 내려오는 사람. 이런 사람 간첩이다.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몇 가지가 기억납니다. 또 하나는 밤에 이 띠리띠띠 이 무전 소리. 이거 나는 집은 수상한 집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옆집에 그때 남녀 호랑개교 그 이상한 그 종교 그분들은 새벽 3시 4시만 되면 일어나서 벽 보면서 막 이 뭘 이렇게 외웁니다. 그죠? 근데 저는 혹시 그 소리가 그 소리인지 어렸을 때 굉장히 귀 기울여서 벽에 대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간첩은 한 명도 제가 신고를 못 했고요. 대신 아마 우리 어른들도 많이 해 보셨을 텐데 삐라. 그죠? 이 북한에서 보내 준 이 전단지 이 삐라를 산에 가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십 장씩 모아 가지고 가면 그 연필을 줬습니다. 그렇죠? 연필을 타려고 삐라를 주스러 다녔던 기억이 조금 납니다. 제가 애국심에 삐라를 주셨겠습니까? 연필 타려고 주셨겠습니까? 예, 연필 타려고 주셨죠. 그렇죠? 대단한 사실을 발견하신 듯이 우셨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안 타보셨나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었군요. 예. 이 집광야 사람들은요, 애국심에 지금 다윗을 신고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기회에 약간 외진 곳에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도 왕의 관심을 받고 왕으로부터 뭔가 혜택을 얻기를 바랬던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울은 이들을 이용합니다. 뭐라고 오늘 이용하는가 하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스파이, 자신의 스파이가 되어줄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맺는 것이죠. 23절에 보시면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정보력입니다. 그죠? 다 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금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때 가장 빠르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스파이들이 그 유다 광야에 특별히 그 지역에 사람들이 깔려져 있다면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CCTV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경찰청 액세스를 얻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단히 이긴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다윗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출동하죠. 그렇죠? 다윗도 나름대로의 정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광야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마온이라는 광야가 있습니다. 마온으로 도망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은 이제 이미 사울의 스파이들로 전체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마온으로 간 것도 사울은 알고 또 급하게 찾아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는가 하면 26절을 보시면요. 어느 정도까지 마온 황무지에서 마온 광야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 사울의 부대와 다윗의 도망자들이 가까운 상태가 되었는가 하면 26절에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두 절 더 내려가셔서 28절에 보시면 그곳을 셀라 마하느곳이라고 칭하였더라. 이 셀라 마하느곳이라는 말은 이 분리하는 바위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커다란 바위나 봉우리 하나 정도 두고 지금 다윗의 도망자들과 일행들과 사울의 군대들이 이렇게 서로 대치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위기 일발의 상황인 것이죠. 거의 잡힌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분명히 믿음으로 나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아니 믿음으로 나갔는데 지금 믿음으로 나간 결과가 이겁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도망갔는데 결국 또 집사람들이 배신하고 다윗은 또 사울의 바로 코앞에까지 바로 붙잡히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 상황.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뒤에 이야기 28절의 이야기를 27절 28절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시면 사실 이 위기 일발 자체가 믿음의 결과가 아니고요. 이 믿음의 결과는 그 다음 27절 28절에 등장합니다. 이제 다윗이 바로 산 하나 두고 바위 하나 두고 붙잡히기 일보 직전인데 사울에게 전령이 급하게 뛰어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공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사울이 급한 것은요. 다윗을 잡는 것도 급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28절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행동이고 이것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미래입니다.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부터 다윗을 지켜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비록 주변에 있는 수많은 스파이들이 있고 집사람들이 다윗을 신고하러 기브아까지 올라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다윗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힘이 있어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써서까지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지금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켜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실 때 이 믿음의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눈앞에는 불확실한 미래이고 알 수 없는 길이고 여기서 뛰어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이 광야에서는 살을지 죽을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결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바위 하나 두고 이제 붙잡히기 바로 직전에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사울을 돌이키셔서 다윗을 구해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끝난 것 같은데 이 블레셋과 전쟁을 가서 열심히 치르고 블레셋을 몰아낸 후에 사울이 돌아와서 또 다윗 사냥을 시작합니다. 2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4장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이제 여러분들의 보시는 입장에서 여기 사해가 이쪽에 있고 제가 이제 반대쪽에서 그립니다. 이 위에가 그일라라면 그일라에서 집 광야는 거의 직선으로 산맥을 하나 넘는 것입니다. 이 사해 바다 쪽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마호는 약간 더 밑에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늘 가고 있는 엔게디라는 곳은 더 위쪽이지만 훨씬 이 사해 바다 바로 옆에로 가는 것이죠. 바닷가, 이 사실 바다는 아닌데, 염분이 있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죠. 그죠? 사해 바다 바로 옆에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엔게디입니다. 놀랍게도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도 사울에게는 아직도 이 정보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울에게 와서 다윗의 위치를 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나 사울이 이 집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많은 스파이 계약을 맺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정보를 갖다 줍니다. 엔게디 광야 중에서도 염소, 들염소 바위에 숨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GPS를 찍어가지고 위치까지 딱 정확하게 알려준 것이죠. 그죠?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세. 아마 굉장히 자세한 위치를 알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은 이제 두 가지를 다 가졌습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거의 코앞에까지 잡을 뻔했던 사실을 다 사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신있게 이번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사냥하러 잡기 위해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시면요. 여러분, 그 코스 가운데 하나가 이 염해, 이 사해에서 수영하는 겁니다. 여기 가서 수영하시는 건데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하나 봤는데, 신문을 들고, 그러니까 염분이 높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 몸이 둥둥 뜬답니다. 그래서 신문을 들고 다 어떤 아저씨가 신문을 보는 그 바닷가에서 되게 멋있게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런 걸 꿈꾸고 거기에 가봤더니 완전 진흙탕에 날씨는 되게 춥고 몸이 제가 뚱뚱해서 그런지 잘 안 뜹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뜨는 그런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 코스 가기 바로 전이나 후에 어디를 들리는가 하면 이 성경의 원본 중에 하나인 사해사본이 발견된 곳을 갑니다. 이 사해사본은 이 양을 치는 소년이 돌멩이를 굴에다가 던졌는데 굴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두루마리가 이 사해사본입니다. 이 성경 원본의 굉장히 중요한 사본 중에 하나이죠. 그죠? 거기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산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기 어딘가에서 이제 발견됐다고 보여주는데 맨 동굴입니다. 맨 동굴. 동굴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동굴을 수색한다면 다 수색할 수도 없을 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 동굴 많은 그 사해 바로 옆에 엔게디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이 사울이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었습니다. 이건 뭐 왕이든 목사든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죠? 화장실 신호가 오면 빨리 가셔야 됩니다. 버티시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깁니다. 그죠? 사울도 이제 화장실 신호가 오자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동굴에 들어가서 일을 보려고 합니다. 일을 본다는 말을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시죠? 그죠? 옛날에는, 옛날 성경에 이 개역개정 4판 이전에는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사울이 발을 가리러 동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어상 발을 가린다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뭐 일을 보시려면 쭈그리고 벗고 쭈그리고 앉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기의 발이 옷으로 이렇게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을 가리러 갔다 이 표현은 굉장히 멋있는 화장실 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번역을 새롭게 하면서 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뒤를 보러 갔다 이렇게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원래 히브리 말로는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뒤를 우리 이 학생들은 이 뒤를 보러 간 것도 뭔 말인지 잘 모르죠. 뭐 뒤를 왜 보러 가나. 그렇죠? 이게 화장실 갔다 이런 뜻입니다. 큰일을 보러 갔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자, 문제는 실제로 사울은 가서 뒤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만, 큰 일만 봤죠. 뒤를 돌아다 보진 않았습니다. 동굴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이런 것까지 상상을 시켜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상상해 보시면, 동굴에 들어가셔서 큰 일을 보실 때, 어느 쪽을 바라보며 큰 일을 보시겠습니까? 예? 예, 입구 쪽을 바라보시고 큰 일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쪽을 보시며 큰 일을 보시겠습니까? 아, 입구 쪽을 보셔야죠. 누가 오는지. 이렇게 보고 일을 보셔야죠. 이렇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동굴 안쪽을 보고요. 그죠? 그러니까 동굴 입구 쪽을 보며 쭈그리고 앉아서 사울이 일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거기 진짜 동굴이 많습니다. 엄청 동굴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필 그 수많은 동굴 가운데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 안에 일부러 사울이 지금 들어간 것이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여러분 주방에서 칼 잘 쓰는 이 칼질 잘하는 주방 셰프도 화장실 갈 때는 칼을 놓고 가시는 겁니다. 놓고, 그죠? 화장실 갈 때 칼 들고 가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사울이 물론 칼을 가졌는지 안 가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칼을 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일부러 갔으니 바로 옆에 호위무사가 서 있을 리도 없고요. 혼자 조용하게 무방비 상태에서 그것도 입구 쪽을 향해서 둘러앉아서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동굴 안쪽에서 봤을 땐 이건 최고의 찬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잔인한 표현이지만 칼만 꽂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4절에 보시면 24장 4절에 보시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다윗 당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내가 원수를 너 손에 넘겨줄 테니 네가 맘대로 죽이든 살리든 맘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이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날이 아닙니까?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최고의 기회인 겁니다. 거기 뭐 일 보시다 말고 사울이 일어나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뒤에서 찌르면 그냥 죽는 그러면 이제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그 전쟁 영웅으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절호의 찬스에, 그죠? 당연히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듯이 오늘 다윗은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을 합니다. 사울 일 보고 있는 그 냄새 나는 그 뒤로 살짝 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쫙 잘라내고 그 옷 조각만 들고 뒤로 빠져나와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말립니다. 자, 뭐라고 말립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5절부터 읽을게요.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참 소심해요. 그죠? 죽이지도 못하고 옷자락 조금 잘라놓고 막 마음에 찔려서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렇죠?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오늘 도대체 다윗이 뭘 한 겁니까? 조금만 잘 깊게 생각했으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눈 한번 딱 감고 사울을 없앴다면 다윗의 인생은 여기가 바로 바뀌는 지점이 됐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도대체 다윗은 뭘 한 겁니까? 그까지도 옷자락 조금 잘라가지고 뭐에 쓴다고. 물론 뒤에 이야기를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제 사울이 다 일보고 다 저만큼 갔을 때 동굴에서 나와서 다윗이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다 합니다. 막 사울도 막 감동받죠. 받으면 뭐합니까? 다음에 보면 또 쫓아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한 것이죠. 그렇죠? 도대체 여러분 다윗이 오늘 하는 일은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못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은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것도 지금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옛날에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하면 그 소년의 힘으로 막대기 하나와 돌멩이 다섯 개 물맷돌 들고 나가서 완전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일을 그는 해내고 만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다 믿음인 줄 알아요. 그게 전부 다 믿음의 전부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더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이 예전에 보여줬던 그 믿음보다 더 고차원적인 믿음입니다. 자기 손에 칼이 있었고 자기가 원수를 갚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오직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신 일이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얼마나 크게 이루었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다가 믿음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의 정도에 따라서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 1억짜리 부도가 났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자, 이 사람하고 100억짜리 부도가 났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00억으로 해결해 주셨다. 이러면 우리는 200억짜리가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결과가 크게 이루어졌으면 그것을 더 큰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완전 반대로 우리의 생각을 깨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 일, 가능한 일이지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절호의 찬스를, 최고의 기회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이득을 버리는, 포기하는,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왜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그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긴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누가 눈앞에 이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코앞에 이득을 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절호의 찬스를 그냥 내팽겨쳐 버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바꿔가면서까지라도 이득을 챙기고 내 기회를 잡고 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이번에 안 죽여도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 다윗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에 말도 안 되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믿음보다 더 큰 믿음.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다윗의 옛날 골리앗을 이겼던 그 믿음보다 지금 다윗은 더 커다란 사울의 원수를 갚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일이라면 아무리 이득이 돼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까지 작은 손에 그까지 그 이득의 기회를 놓칠지라도 더 크게 갚으실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더 큰 영적인 복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